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짐 레이드라는 사나이는 작년에 물에 빠진 골프공을 천만 개나 건져 올려서 8억 원이나 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스킨스쿠버가 취미였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호수 바닥을 탐색하다가 골프공이 지천으로 깔린 것을 발견했고 이것을 골프장에 되팔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이버들을 고용해서 회사까지 차렸다는데요. 자, 여러분, 이 얘기 듣고 혹시 생각나는 영화 없으세요? 그 라디오 플레이어라는 영화 기억하셨습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형제는 양아버지의 학대에 시달립니다. 그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형제는 물에 빠진 골프공을 주워다가 돈을 모아서 비행기를 만들죠. 그래서 이 날아온 골프공들 덕에 그들은 결국 자유를 찾아 날아가 버립니다. 멀리 날아가서 물에 잠겨버린 골프공이 떼돈이 돼서 돌아오듯이 멀리 던져버려서 물에 잠긴 깡통, 병, 이런 쓰레기들. 이것들 건져서 떼돈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글쎄요, 이거 환경 문제 상당 부분은 간단히 해결될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영화 라디오 플라이어 중에서 잠발라야, 영화 중에서는 헨크 윌리엄스의 음성으로 나왔죠. 오늘은 카펜터스가 불러드렸습니다. 자, 이곡보다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만들려 음악 띄워드릴게요. 미셸 파이퍼의 음성이 아주 뜨겁게 흐르는 영화죠. 사랑의 흉로, The Fabulous Baker Boys 중에서 미셸 파이퍼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위동에서 진원주 선생님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허정선 양, 또 서울 구로구 개봉일동의 백희정 양, 서울 중랑구 망우 이동에서 어머니랑 지금 듣고 계십니까? 미셸 파이퍼의 음성 이사연 씨께도 띄워드리겠고요. 부천 북고등학교 2학년 2반 25번 서창현 군 듣고 계시겠죠? My Funny Valentine, 미셸 파이퍼입니다. But you're my favorite work of art. Is your figure less than Greek? Is your mouth a little weak?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겨울 안개를 닮은 목소리 스팅의 When We Dance. 스팅의 새로운 앨범 Fields of Gold, The Best of Sting을 찾으세요. Polygram. 누가 초콜릿 시리얼 새로운 기쁨이 씹힌다. 초코바 기쁨 하나. 너는 나의 새로운 기쁨.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기쁨 하나.

하이틀의 이동인 씨, 친구 재영 씨와 화해하셨습니까? 아직 화해 안 하셨다면요. 이 곡처럼 아주 흥겨운 마음으로 좀 친구에게 연락 좀 하세요. 저에게만 기대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지금 들려드린 곡은요. 브래드 피트와 줄리엣 루이스가 공연했던 영화 캘리포니아 중에서 들려드린 나탈리 콜의 노래였습니다. 루트 66, 그러니까 66번 고속도로라는 그런 노래였어요. 이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는 정말 무지막지한 살인마입니다. 그러니까 별 이유 없이 사람들을 막 죽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국내 상영 금지 외화 목록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와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말고도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브래드 피트의 영화가 또 한 편 있어요. 바로 조니 스웨이드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영화 전문 잡지에서 제목을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까닭은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제, 로카르노 영화제죠. 조니 스웨이드는 이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1992년에 대상을 수상했던 영화입니다. 감독은 신인 감독이에요. 탐 디칠러라는 신인 감독인데, 그는 그 짐 자무시 감독의 천국보다 낯설은 Stranger Than Paradise를 찍었던 촬영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니 스웨이드가 그의 감독 데뷔작이고요. 자, 이번 주 Three Thumbs of Movie로 이 조니 스웨이드 소개해드립니다. 이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는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아마추어 가수입니다. 그런데 아주 코믹하면서도 색다른 연기를 보여줘요. 복고풍의 복장에 바짝 세운 머리 스타일을 하고 나와서는 50, 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말, 60년대 초의 대스타였던 그 가수 리키 넬슨을 흉내내죠. 자, 조니 스웨이드에 삽입된 리키 넬슨의 노래 Traveling Man 듣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I'm a traveling man, made a lot of stuff all over the world, and in every port I own of at least one lovely girl. I've a pretty senorita waiting for me down in New Mexico. If you're ever in Alaska, stop and see my cute little Eskimo. Oh, my sweet Fräulein down in Berlin town makes my heart start to yearn. And my China doll down in old Hong Kong waits for my return. Pretty Polynesian baby over the sea, I remember the night when we walked in the sands of Waikiki and I held you so tight. Start to yearn, and my China doll down in old Hong Kong waits for my return. Pretty Polynesian baby over the sea, I remember the night when we walked in the sands of Waikiki and I held you so tight. Yes,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주연 양 어떠셨어요? 주연 양이 제게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카드만큼이나 아주 부드럽고 감미롭고 또 예쁜 노래였죠. 리키 넬슨의 노래 트래블링 맨, 영화 조니 스웨이드에 삽입됐는데요. 이 노래는 1961년에 빌보드 차트에서 2주 동안이나 1위를 했던 그런 곡입니다. 빠바바밤 막 뒤에 그런 곡을 들으면 참 그때 그 머리 위로 이렇게 빽하고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은 말쑥한 미국 남자들이 생각이 나요. 자, 이 영화의 배경은 조니 스웨이드의 배경은 미국 어느 중소도시의 빈민가입니다. 여기에 존 비먼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어요. 그의 꿈은 리키 넬슨 같은 대가수가 되는 것인데요. 우선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신발이 필요해요. 이 남자에게.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가 날아와서 자신 앞에 떨어진 양가죽 구두, 그러니까 스웨이드 구두죠. 그는 이 구두 한 켤레를 주워 신게 됩니다. 그 뒤로 이름까지도 자니 스웨이드로 바꾸죠. 그리고서는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활보합니다. 말하자면 그 구두는 자니의 운명과도 같은 신발이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밀린 집세를 해결하느라고 유일한 재산인 기타를 전당포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키보드 플레이어인 친구 데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궁리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총을 구해서 어디든 털자 라는 것이었어요. 잠시 후에 데크가 어디선가 총은 구해왔지만 총알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쟈니는 나이트클럽에서 미모의 여인 달레트를 알게 됩니다. 이 달레트는 부잣집 딸이고요. 또 그녀의 어머니는 레코드 회사의 주역입니다. 돈 없는 가수지망생인 쟈니의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그녀는 단 한 번의 사랑 끝에 쟈니를 차버립니다. 허탈해진 쟈니. 그런데 밴드 리허설을 하러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달레트와는 정반대인 이훈느라는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쟈니와 쟈니의 친구들이 리허설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 이 쟈니, 브래드 피트의 노래 솜씨는 어떨까요? 영화 속에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Give me some of that rock and beat. Johnny. No, man. I'm gonna stick around. 네, 저는 이 스튜디오 안에서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 브래드 핏, 쟈니의 머리가 마치 그 닭 벼슬 같은데요. 잔뜩 치켜올라 치켜 올려진 머리인데 자 방금 부른 그 노래는 미드타운이란 곡이었습니다. 노래 솜씨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여하튼 이 쟈니와 유치원 교사인 이보느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무르익어갑니다. 가끔 옥신각신 사랑 싸움을 하면서도요. 그러던 어느 날 쟈니는 자칭 유명 가수라는 청년 프릭을 만나게 되는데요. 매니저를 소개해주겠다는 그의 말에 넘어가서 그나마 갖고 있던 돈까지 몽땅 사기당합니다. 이제 쟈니는 만사가 짜증스럽습니다. 이보느에게 사랑을 찾은 듯 하지만 가끔씩 달레트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화가 나는 것은 자신이 아직도 가수 지망생 신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짜증스럽던 어느 날 일당을 받고 페인트칠을 하던 쟈니는 심사가 뒤틀립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집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곧바로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전철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여자와 실컷 놀고 돌아오죠. 그런데 이보느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는 쟈니를 몰아붙입니다. 심하게 다투기 시작하는 쟈니와 이보느. 화가 난 이보느가 뭔가를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비록 길에서 주워 신긴 했어도 쟈니의 운명을 가늠질을 해주었던 것. 그리고 그가 무엇보다도 애지중지해오던 것. 바로 쟈니의 양가죽 구두 한 짝이었어요. 자신의 구두가 창밖으로 사라지자마자 쟈니는 이보느를 패대기 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오죠. 온갖 번민에 쌓인 채 밤을 보내는 쟈니. 그런데 새벽이 되자 슬그머니 이보느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그 뒤에 이보느와 쟈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영화에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다만 창밖으로 사라졌던 그 양가죽 구두 한 짝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창밖으로 집어던져졌던 그 구두가 남의 차 지붕 위에 떨어져 있었던 거죠. 삼천포시 벌리동의 김덕은 씨,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Three Thumbs Up 무비로 소개해드린 Johnny Suede의 Nicky Nelson이 부른 노래 Teenage Idol이었습니다. 영화의 영상은 참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원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사는 아주 풍자적인데요. 특히 이 영화에서는 브래드 피트의 연기가 돋보였어요. 요즘에 이 브래드 피트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때문에도 아주 재평가받고 있는데요. 내일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요, 생각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아케 카우리스마키의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 저희가 예전에 시네마 천국에서 보내드렸죠. 또 짐 저무시 감독의 천국보다 낯설은. 이 영화, 그러니까 이 세 편의 영화가 좀 분위기도 비슷하고 어딘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그들이 나타내고자 한 것이 현대사회의 소외감 혹은 단절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청주의 예진 씨 듣고 계세요. 친구 진 씨와 민정이에게 제가 이 음악 선물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이틀의 윤종대 학생, 그리고 대구의 최종은 학생도 함께 들어주세요. 영화 투스 중에서 스티븐 비숍의 노래입니다. 주제가 It Might Be You. And I'm feeling it. 하이텔의 문유식 씨 어떠셨어요? It Might Be You. 영화 투스의 중에서 스티븐 비숍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2주일에 한 번씩 뵙는 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영화학 감독 박찬욱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바튼 핑크라는 영화에 관해서. 예. 코엔 형제 감독의 바로 엊그제인가요? 지난 토요일에 저 MBC에서 방영했었죠? TV로도.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영화에 관심을 갖고 봤는데. 네. 이제 좀 섭섭했던 거는. 예. 영화가, 그거 보셨어요, 그날? 저는 TV에서 할 땐 안 보고요. 옛날에. 예. 개봉했을 때요. 저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네. 그 영화 앞부분에 뉴욕 공연, 연극 공연 장면이. 예, 예. 없고. 잘났군요. 예, 바로 그 로스앤젤레스 호텔로 들어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MBC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 기회에 바튼 핑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자.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오해받고 있는 컬트 라는 개념에 대해서. 예. 이 바튼 핑크를 컬트라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 좀 그런 거하고 거리가 먼 영화 같아요. 근데 바튼 핑크를 처음부터 영화가 이제 개봉했을 때 홍보용으로 컬트 영화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죠. 근데 물론 미국에서도 앞에 그 레이징 애리조나나 블러드 심플 같은 영화들은 컬트로 치는데. 네. 이 영화는 뭐 깐네에서 그랑프리도 받았고 아주 훌륭한 아트 영화지, 예술. 네. 영화지, 컬트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고상하고. 네. 그 심오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감독도 컬트를 많이 만들었고. 네. 또 이 영화를 촬영 기사인 로저 디킨스라는 이 뛰어난 촬영 기사도 유명한 컬트인 시드 앤 낸시를 촬영했던. 아, 유명한. 예. 분이긴 하지만 이 영화를 컬트라고 구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 미국 사람들 비평가들은 코믹한 악몽이다 또는 선셋 대로 이후 가장 무서운 그 할리우드를 다루는 코미디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 네. 코엔 형제 영화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 영화도 좀 전혀 엉뚱한 상황에서 코미디가 많이 나오는. 미국 사람들은 이 영화를 그냥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우리는 볼 때 참 뭐랄까 좀 뭔가가 있는데 알쏭달쏭한 아주 뭐 좀 난해한 영화고 어려운 영화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 뭐 따져보면 여러 가지로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 블루벨벳이 그렇듯이 이 영화도 코미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네. 그 웃음을 유발하는 영화로 즐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네. 다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아주. 네. 묘한 유머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네, 영화를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주세요. 좀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저한테서 기대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아니. 이 영화는. 네. 감독 자신도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예. 몇 개의 그 장치들, 그 모호한 장치들에 대해서 열려진 해석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야 될 그런 열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와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네. 어떤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가면서 영화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들을 좀 열어주시죠. 이 영화 특히 이제 놀라운 것이 거의 호텔 방 한 군데에서 벌어지는 그 얘기지만 그. 네. 속에 배신, 뭐 살인, 그리고 그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대전, 거기서의 대량 학살의 문제, 유태인 학살, 이런 문제까지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놀라운 영화죠. 특히 44년 동안의 깐느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 세계의 주요 부분의 상을 획득한, 그래서 해트트릭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랑프리하고. 네. 감독하고 남우주연상을 다 받았죠. 예. 이런 건 유례가 없는 일이고 또 감독들은 이 영화의 배경을 1941년, 2년으로 잡고 있는 것도 시티즌 케인이 개봉했던 1941년을. 아, 네. 좀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시티즌 케인의 버금가는 그걸 필적하는 미국 영화사의 걸작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야심을 가졌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이 영화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시나리오를 쓰고자 하지만 잘 안 풀리는 사람의 고통에 관한 얘기죠. 코엔 형제는 밀러스 크로싱이라는 그 전작을 찍으면서 그때 가장 그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네. 그때 느꼈던 고통을 바로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출발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전에 그 세 편의 영화들 그는 블러드 심플 그리고 밀러스 크로싱에 이어서 이것까지 합쳐서 보통 3부작이라고도 읽었죠. 그것은 아. 장르에 대한 해석 그리고 원작 말하자면 이전에 있었던 다른 영화들에 대한 각색으로서의 영화 작업이라는 뜻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러드 심플은 그 제임스 케인 우편 배달부는 두 번 배를 울린다를 썼던 제임스 케인의 그 풍으로 썼던 작품이고 네. 밀러스 크로싱은 그 피의 수학이라는 소설을 썼던 다슐 해미트라는 그 펄프 작가의 풍으로 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 마든 핑크에서는 누구냐면 코넬 울리치라는 30년대 그 범죄 소설 작가이고 할리우드에서 필름 누아르의 각본을 많이 썼던 사람인데 네. 그 코넬 울리치에 대해서 바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울리치의 그 폐소공포증적인 세계 그리고 그 광기 여린 그런 살인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영화죠. 예. 여기서 이제 코넬 울리치의 얘기와 더불어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장소들을 보면은 그런 원 어떤 오리지널에 대해서 바치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작 영화를 각본을 의뢰하는 할리우드의 그 캐피털 이란 영화사의 사장 립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네. 이 사람은 한류 메이저의 그 유명한 보스 스튜디오 보스들인 루이스 메이어라든가 잭 워너, 해리 콘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막 섞어놓은 외모와 말투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어진 인물이고 네. 바톤 핑크 자신은 클리포드 오데트라는 그 당시에 40년대 활동했던 그 희곡 작가이면서 한류 시나리오 작가였던 분이죠. 이 사람의 얘기, 외모하고 말투하고 작품의 세계를 또 섞어놓은 겁니다. 오데트라는 작가는 유명한 그 그레이스 켈리가 나왔던 갈채라는 영화를 썼던 네.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골든보이라는 그 영화를 그러니까 희곡도 썼고 자기가 영화 각색도 했는데 골든보이로 특히 유명하지만 여기서 이제 코엔 형제가 따온 거는 골든보이가 복싱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톤 핑크에서 레슬링이라는 아이디어가 그쵸.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 뒷얘기들을 알고 봐야지 이 영화가 더 재미있게 보이겠네요. 예, 그래서 이 호텔 장면도 네. 호텔의 로비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없는 문제지만 윌턴이라는 그 윌턴 티어터라는 로스앤젤레스 아주 유명한 극장이 있다고 그래요. 네. 거기에 실내 장식을 그대로 갖다가 뭐 복사하듯이 갖다가 꾸몄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 시대를 많이 그 재현하려고 했고 또 하나 이런 그 오리지널이 있는 인물로 그 메이휴라는 소설가가면서 네. 위대한 소설가면서 할리우드에 팔려온 네.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윌리엄 포크너를 패러디한 네. 인물입니다. 네. 윌리엄 포크너가 뭐 빅슬립을 비롯해서 할리우드 신화를 많이 썼지만 할리우드에서 일할 때 정말로 그 이 영화의 주디 데이비스 같은 그런 협력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자. 네. 메타 카펜터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포크너의 시나리오를 써준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사실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다 갖다가 그 버무려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언뜻 듣고 나니까 마치 그 미국 할리우드 영화인들을 위한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코엔 형제는 항상 그 철저한 고증 그리고 네. 과거에 대한 향수 뭐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인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숨어 있는 것들이 코엔 형제 영화에는 곳곳에 드러나고 있죠. 영화 얘기로 들어가면 우선 아까 그 TV에서 못 보았다는 그 장면이 바로 뉴욕에서 이 바턴 핑크가 공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뭐 완전히 망가진 합창이라는 뜻의 그런 제목을 가진 그런 공연을 하고 있고 이 공연의 내용은 그 생선 장수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바톤 핑크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그 약간 그 힌트를 줄 수 있는데, 네. 뭔가 그 소외된 사람들, 그쵸. 그리고 하층 계급에 대한 그 애정, 좀 뉴욕을 배경이 뉴욕이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좀 그 좌파가 아닌가 하는 그 당시 네. 많이 있었죠. 네. 그 좌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공연 장면이 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하는 말은 나는 커먼맨,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내가 하는 것은 그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에이전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리우드에 가서 네가 어떤 상업 시나리오를 쓰고 와도 보통 사람들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 너를.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잠시 보통 사람을 잊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 일을 찾으러 떠나는 거죠. 거기서 릴림닉이라는 제작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톤 핑크 필링을 원한다. 그러니까 바톤 핑크 작가의 그 색깔이 있는 그런 신화를 원한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맡기는 영화는 레슬링 영화입니다. 전혀 엉뚱하게. 네. 아주 굉장히 이게 아마 제일 웃기는 대목일 텐데 레슬링 영화를 맡기고 있고 이런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그 립닉이라는 제작자는 바톤 핑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바톤 핑크는 뭘 모르냐면 레슬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아무것도 바톤 핑크는 레슬링을 모르고 립닉은 바톤 핑크를 모르고 서로 모르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황으로 네. 이제 밀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고 그 무슨 동굴 같이 만들어진 아주 그 기괴한 분위기의 호텔에 네. 이제 묵게 되고 거기서 언더우드 타자기를 하나 놓고 계속 이제 글을 쓰려고 하지만 전혀 진전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그 호텔에 계속 자주 보여지는 그 복도의 이미지 또 글이 안 써져서 정말 악몽 같은 상황에 빠지는 작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저 엉뚱하게도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이 생각이 네, 나게 되죠. 그렇네요. 이런 그 출전이 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벽지에 풀이 녹아서 쭉 벗겨지고 이런 것들은 비평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데빌 린치의 그 이레이저 헤드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다. 네. 그 현실을 그 삐뚤어지게 보는 시각이 린치와 코엔 형제는 그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방에서는 계속 그 폐소공포증적인 상황에 처해서 어디론가 그 탈출하고 싶지만 일은 해야 되겠고 일은 근데 잘 안 되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그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누구와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이 영화의 제일 그 탁월한 부분은 사운드의 사용이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아주 뭐 일상생활에서 항상 우리가 듣지만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작은 소리들을 굉장히 그 증폭시키고 또 기술적으로 아주 왜곡을 시켜가지고 네. 이상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 언어가 단절되고 말을 잃어버린 상황이 그래서 또 글이 안 써지는 상황이 이런 그 왜곡된 과장된 소음으로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톤 핑크는 자기 시나리오가 잘 안 써진다고 늘 불평을 하고 고민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는 사실은 내가 할 일은 커먼맨, 보통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담은 얘기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정말 이 사람의 문제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아마도 코엔 형제는 작가의 자세라는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 그 자기 연민, 자기중심적인 세계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마 바톤 핑크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옆방에 있는 그 보험 세일즈맨이라는 그 존 굿맨이죠.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드디어 바톤 핑크는 어떤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되지만 둘 사이의 의사소통이라는 건 사실 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예를 들면 이 문트, 즉 존 굿맨은 너에게 그 길 위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겠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리얼리티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지만 네. 바톤 핑크는 그 말을 잘 듣질 않고 자기의 예술관을 피력하고 자기의 이런 곤경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트, 존 굿맨은 바로 이 바톤 핑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커먼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톤 핑크가 의뢰받은 레슬링 영화의 그 주인공으로 예정된 배우는 월레스 비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 했던 사람이죠. 물론 레슬링 영화에 출연한 적은 없지만 월레스 비얼이하고 존 굿맨은 닮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에 관한 자기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레슬링에 관한 지금 이 시나리오든지 간에 영감의 원천은 바로 존 굿맨이에요. 네. 바톤 핑크 앞에 바로 그것이 던져져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바로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감독은 또 어떤 장치를 했냐면 이 문트는 귀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경찰의 말에 의해서 이제 좀 드러나지만 그 이비인후과 의사를 살해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 영화는 계속해서 그 고독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껍질에 둘러싸여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그 부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존 굿맨이 선물한 그러니까 맡기고 간 그 상자 문제의 상자에 무엇이 들었는가? 예.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뭐 주디 데이비스의 머리인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네. 또 어떤 사람은 뭐 그것은 텅 비어 있거나 쓸모없는 물건이 들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좀 허무의 느낌을 주기도 하고, 만약에 주디 데이비스라면은 주디 데이비스는 그 유명한 소설가인 메이휴의 두 권의 소설을 대신 써줬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가 든 상자를 옆에 놓고 바톤 핑크는 순식간에 뭐 자기 스스로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을 순식간에 그냥 써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떤 그 창조력, 창조성이라는 것이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는 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상상에 맡기는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다로 가죠. 여태까지의 호텔방에서의 그 폐소공포증적인 상황을 일시에 무너뜨리면서 탁 터진 바다로 갑니다. 이 바다의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의 제일 처음 생선 장수를 등장시킨 바톤 핑크의 연극. 네. 그 죽은 생선을 그러니까 생명을 잃은 생선을 파는 그런 것과 그 생선 그 물고기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바다의 이미지 그것에 그 앞뒤를 일관되게 맞춘 네.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상상도 들게 하고 예. 또 하나는 그 바다는 영어로 sea라고 하죠. 네. 그 sea라는 것과 본다라는 sea하고는 발음이 같죠. 예. 그래서 이 바다를 그러니까 sea를 sea하고 있는 여자를 sea하는 네. 바톤 핑크의 얘기죠. 예. 바톤 핑크는 여기서 말하자면 어떤 그 현실 그러니까 문트가 가르쳐준 대로 평범한 사람 속에 그 뒤에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감춰진 그런 광기 그런 것을 이제 직시를 하면서 제대로 된 소설가가 또 아니죠 시나리오 작가나 극작가가 네. 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이 영화를 끝맺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런 작가로서의 성장을 다룬 영화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제작자인 림닉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네가 쓴 시나리오는 영화를 만들 수는 없지만 네가 제대로 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바로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영화는 끝을 맺고 있고 이 림닉의 말에 의하면 림닉의 행위에 보면은 바톤 핑크라는 이름도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그러니까 O-N을 뗀 바트라는 말은 그 어떤 자기를 수여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네. 그 핑크라는 것은 그 달갑지 않은 어떤 그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친구, 건달 같은 네. 그런 친구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 달갑지 않은 친구에게 자기를 수여한다라는 but unfink라는 그런 뜻, 그런 분철이 가능하고 그래서 림닉은 바로 그 그러니까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 미성숙의 작가에게 어떤 자기를 수여해서 세상을 깨우쳐주는 그 영화 속에 드러난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어떤 그 실제로 이 작가한테는 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선생님처럼 네. 등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밀러스 크로싱은 할리우드 같은 정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우 같은 그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재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은 이 바튼 핑크를 통해서는 코엔 형제가 우리들은 그 우리들의 예술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 이런 변명을 담은 영화라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평을 저도 접하긴 했는데 오늘은 박찬욱 감독이 보시는 바튼 핑크였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다시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코엔 형제 감독이 최근작이죠. 허드서크 프록스 중에서 프롤로그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